자, 예주리 마하라주아는 평양 시네마 이후 다올릴 함사주라 비평양 아시마디 주모리아디 코리아 디모크라티 샤비야 야 디바란 미야미 사디사주라 하타 야미 사리스바리슈린 미나 샤릴 할리 자, 또라도 피아달 마하라주안 알라플라물 아디다툴 무카타마 민 빌라디나 월플라닐 아디다 필알람 아스나 알 마하라주안 ستجري مسابقة الأفلام الروائية الطويلة والأفلام التسجيلية والقصيرة والعرض الخاص وعرض الإبلاغ وجلسة تبادل الأفلام كما ستجري جلسة العرض المسبق للأفلام الكورية